네가 떠나는 날 난 생각했지. 비바람이 놀아줘 비행기가 무드기를. 그건 슬픈 기대였어. 미리 꿈을 따라 넌 떠날 거렸으니 지금 내게 남은 건 불확실한 미래와 널 향한 그리움뿐. 따뜻하게 잡던 그대 우리 만남에서 헤어지면 그리 멀지 않더니 헤어짐 후 만남까진 왜 이다시 먼 건지 하늘은 알고 있겠지 따위의 슬픔을 또 지금 그리움